2017년 세계 청소년 역기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고 저국의 영예를 떨친 선수들과 감독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27일 평양의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와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선수, 감독들,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2017년 세계 청소년 역기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 감독들에게 당 및 국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전영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는 축하 발언에서 선수들과 감독들의 경기 성과는 당제 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에게 거무적 힘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청년중앙예술선전대회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